사랑이 눈물인가 눈물이 사랑인가 그렇게도 믿고 믿었던 그대를만 여자의 마음은 진정 갈 때란 말인가.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다 불질러놓고 연기처럼 사라진